Hey. Swag, swag. Whatever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un, surround our rap, more, more than I ill boo. Throw that rap, but she might sing to the chill too. But I've been needed on Boko Spungoman Boji. Mong Chung, I know in Gonda, they got my Kuni Jabo chill boo. Nick Free Yomer, Poor Den, and Key Yomer, Toy, or Dungame, Chanjo, Motu Gaki, Yin Yong, Dragon, Sunglass, Ne hairstyle, Ne, the Motu, the Ganedichi. Hyun Shu Jin, Dad, the Peacock Jug, and Comedy. Top top, 음악 기계는 덮쳐 버리는 랩 좀 top top 바꿀 수 없어 패드는 넌 단번에 멈춰 버리게 이렇게 뻑뻑 한가위가 싫다면서 뻑뻑 머리 긁는 애들의 척척 I know you suck suck Damn fame 대중 매니아 Yeah I'm making a mom Big kicker 방탄소년단 Yeah I'm making a shine 이런 값을 해낼 뿌리건 바란 적 없어 혼내는 Yeah bitch wanna be the one Number one yeah, and the only one 몰라 그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고 니는 걱정 마주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보여줄게요 promise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All my haters, 좀 더 욕했죠. 키보드 버리 아, 노력했죠. 그래 그렇게 무시했죠. 네가 틀렸단 걸 증명하는 게 치매예요. 아, 논란되는 실력. 나 속된 나긴 일러 I'm killer, Jack Leaper 날 소녀로 너 찔러 I'm iller, 난 killer 또 너보다는 바빠 찔러 대비적 무시하던 hater 기쁘심 가득한 너는 이제 내 밑에 있어 잘 봐라 나는 major 부럽지 hey Chaser. 내가 보기엔 따라오기는 벅차 그냥 거기서 내 손으로 직접 내린 네가 사는 핸들 드립 연습생 졸업했지 Celebrate. 난 left back 뺏지 너엔 그냥 그림 뺏지 발전이 없어 hey가 좀더 your talk 난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 마주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We own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I don't want get it back 이건 코슨 치던 얘들에게 던지는 한수 축하해 Fuck이 나 힘매고 위한 고정 멘트 그런 거라면 네 감은 썩어서 뿌렸네 이젠 급이 달라진 놈 희노생 신호 모두 관심 대상으로 감탄을 일러 지켜봐낸 미래 네가 무시한 만큼 나 성공의 길로 진해 날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 마주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We own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요 promise We own We own real fight 보여줄게요 promise